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가 14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조나탄 포웰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